몸을 움직였다 bounce yeah 오늘은 아주 nice on bomb 그냥 보내기는 아쉬워 축배를 들자 이리저리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바라바라 밤낮 발을 불어라 시간은 없어 멈추지마 나 breaking 영화 엔딩은 없어 넘기지마 take take 1, 2, 3 춤을 추는 캔들 같아 너와 나의 떨림 그것 하나면 충분해 옷적이 drippin' shining Lately, Nicky, 첫눈처럼 쏟아져 Just stepping, stepping, 천천히 눈부신 겨울 가까이 나와 Alright, 머리 위에 빛나는 샹들리에 두 발을 맞춰 움직여 On red carpet 날 씻는 요리 나누면서 꿈꾸던 너와의 달콤한 밤 샹들리에 끝이 보이는 이 starry night 달빛 아래서 꼭 만나 너와 함께 나는 warm heart 따뜻한 온기로 감싸줘 twilight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 별빛처럼 우린 반짝이네 지나갈 과거 잊고 다 같이 외쳐 Happy New Year 저기 dripping shining